합격증 휘날리며 배워서 남주자.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고등학교 교실에 걸린 급훈들이라고 합니다. 급훈. 그 딱딱한 타이틀이 무한할 정도로 아주 재기발랄하지요. 디스가 한 갑이면 공책이 세 권이다. 야동. 야한 동영상 1분 줄이면 퀸카 1미터 다가온다. 1년 폐인, 평생 공주.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발랄하면서도 그들의 고민과 치부를 드러내고 있기도 한 이 급훈들. 그런데 급훈들이 걸린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훈이 더 눈에 띄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자. 진주 초전동의 김효섭 씨 잘 들으셨나요? 신청곡이었는데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시인이면서 동시에 영화감독인 유화가 쓴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는 이 시를 김진표가 노래로 멋지게 재탄생시켰죠?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바로 그 노래 학교에서 배운 것 김진표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자. 이런 급훈이 적혀져 있는 교실에 있다니 생각만 해도 그 급훈을 만든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다시 그 교실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엊그제인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건 자신의 이름을 건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편집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에 이 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유고되는 상황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천재지변보다도 더 엄중하고 더 심각한 사태다라는 이야기를 그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정치학자나 혹은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천재지변은 사람의 생명이 그야말로 꺾이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사태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정치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의 이 전국은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저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충격적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런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자라는 급훈을 만드신 선생님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조영우 씨가 말씀을 하셨나요? 정말 살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스냅힌 인터뷰에서는요, 글쎄요, 이미지만 가지고서는 늘 참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한 음악가를 만나볼 겁니다. 아마 만나면 그분의 면모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트루 로맨스에 삽입된 딜리브의 오페라 라코메 중에서 꽃의 중창 들어볼 텐데요. 제가 또 이 고지를 안 했답니다. 저희 주소요.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 엽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EMI에서 제공하는 영화 주제곡과 삽입곡 모음집 팝스 온 시네마 앨범이에요. 그리고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 그 집으로 선생 김봉두를 잇는 감동 드라마 9살 인생이 3월 22일 월요일 저녁 9시 10분에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시사회에 당첨된 분들 선착순으로 사실 끊었는데 그분들 명단을 인터넷에 고지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꽃의 중창 들어보죠.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오랜 시간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언제나 첫인상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 천진한 미소, 여전히 아이 같고 소녀 같은 사람. 오늘 스냅필 인터뷰에서는 연주가이자 작곡가, 작사가, MC, 가수,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음악가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꾼 노영심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특유의 웃음이 그대로시네요. 예. 아유, 전, 뭐, 결혼 소식 접하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무슨 콘서트, 뭐, 예. 자선 음악회 그런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늘 보면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저렇게 아이 같은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으시죠? 예, 아직 아이는 없이 난감하게 예. 살고 있어요. 아유, 최근에 근데 참 많이 바쁘셨어요. 영화 음악 작업으로요. 예, 얼마 전에는 예. 그녀를 믿지 마세요. 예, 예. 하셨고, 이번에. 9살 인생. 네. 끝냈어요. 예. 그 9살 인생에서는 거의 음악 감독으로 작업을 하셨죠? 예, 음악 감독하고 이제 스코어 작업. 네. 예.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어떤 작업을 하셨죠? 그거는 이제 전곡 작곡, 스코어 작업이라고 하고요. 음악 네. 감독님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문 생산하는. 주문 생산하는. 예. OEM인가요? 그녀. 예. 자, 제가 앞머리에 늘 같을 것만 같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도, 스스로는 많은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중에게 알려진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89년쯤에 예, 예, 그 변진섭 씨의 네. 그 노래 그 제목이 희망사항이었던가요? 예, 그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15년이 지났죠. 네.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일까요? 그렇게 외적으로 변화를 못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로서는 끊임없이 그 좀 더 제 자신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사는데 잘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그 이제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에 항상 과거 집착되기가 참 쉬운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더군다나 히트 상품이 나오면은 네. 그 새 상품을 따라가기도 힘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방송 그만두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절실한 작업 찾아서 한 네. 그런 변화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방송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가장 절실한 작업. 제가 어디선가 기사에서는 스스로를 그런 콘서트도 있었죠. 피아노 걸이라고요. 네. 피아노 걸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장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작업이 가장 좋으신가요? 연주하는 작업이요. 피아니스트로서의 작업.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아주 많은 이름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결정지은 것은 피아노인 네. 것 같아요. 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람들한테 피아노를 전달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모든 작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영화 음악 작업은 그 연주자로서의 그 확장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작곡을 직접 하셨으니까요. 예. 작곡을 하시고 또 직접 연주도 하셨나요? 예, 연주 그 제작비 아끼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데요. 네. 영화 음악이라는 것은 연주와 이야기가 함께 있는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장 어떻게 보면 함축되고 매력적인 예. 푹 빠져들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예. 기회가 된다면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요, 그냥 본인이 어떤 그 무언가가 영감이 떠올라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음악을 어떤 작곡하는 것과는 달리 영화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감독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영화 음악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시나리오 받고 읽고요. 네. 예. 그 이제 한다고 결정했을 때 이 시나리오가 저의 성향하고 맞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 네. 하게 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그 이렇게 돌출될 수 있는 악기 그게 결국은 그 영화에 옷을 입혀주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하니까 네. 악기 생각을 많이 해요. 악기요? 예, 악기를 찾아보고 영화랑 맞는 영화 주인공의 악기가 무엇인지 네. 찾고 주제곡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화 주인공의 악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 캐릭터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 악기가 가장 잘 그 느낌을 살려주겠다 싶은 것을 먼저 고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피아노 연주가 하시니까 일단 피아노에 대한 편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있을까 봐서 그 일부러 또 피아노를 좀 떼어내려고 하는 의식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장편을 미인을 처음 해봤는데 네. 그것은 여균동 감독님하고의 그 긴 얘기 끝에 제가 이걸 하고자 했던 거는 피아노로만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의도로 접근을 예. 했거든요. 예. 그게 맞았었고 근데 그 뒤로 번번이 피아노로 모든 영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고 검증하고 그래요. 근데 네. 결국은 제가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제 호흡으로서 영화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선택하시는 게 결국 피아노도 많이 선택하셔서 여지껏 아직까지는 피아노를 많이 쓰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지경이 아니라 사실 이 미인에서의 피아노는요. 그 남녀의 이야기 그 중간에 그 피아노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었거든요. 참 그래서 음악이 너무나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어쩌다가 그 미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미인에서 먼저 음악을 듣고 그러면요. 계속 네. 이야기를 할까요? 아, 노영춘 씨가 최초로 영화 음악 감독으로서 작업하신 미인 중에서 들어봅니다. 청취자 이은숙 씨가 신청하신 곡이 있네요. 아이고 피아노 곡이 아니네요. 이은숙 씨가 신청하신 곡은 네, 이 사람의 벨레 들어봅니다. 또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건가요? 난 그저 지금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다가서도 꺼지는 사람 그대가 너무나 아파요. 잡아줘. 네, FM 영화음악 오늘 스네필 인터뷰 영화음악가로서의 노영심 씨를 만나보고 있고요. 그 노영심 씨가 처음으로 음악감독으로 작업을 하신 영화 미인 중에서 이 사람의 벨을 들어봤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뭐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저는 이렇게 보컬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인을 본 지도 아주 예전이라서. 근데 당시에 이 미인이요, 그 피아노 기법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녹음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포헨츠 기법이라고요? 아, 예. 네. 그 어떻게 하면 피아노 하나 가지고 효율적인 걸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믹싱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야 네.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별건 아니고요. 한번 네. 치고 거기다 더빙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어릴 때 연탄곡 했잖아요. 예, 연탄곡, 예. 그렇게 해서 녹음한 게 몇 개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두 손 또 두 손에서 네 예. 손으로 두 예.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녹음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대화를 한 셈이네요. 피아노를 가지고. 예, 그렇기도 하고 같은 피아노지만은 서로 네. 다른 얘기를 하듯이 조금 더 믹싱 상황도 다르게 해서 아.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악기처럼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효과적인 네. 부분에서. 이 미인 같은 경우는 음악에서 전체적인 음악이 다 피아노 곡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홉 살 인생을 보면 좀 다양한 악기가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캐릭터를 살펴보고 그 캐릭터에 맞는 이제 악기를 떠올려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아홉 살 인생에서는 그 꼬마 배우들이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예. 정말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너무 귀엽고 그 주인공이 여민이 아홉 예. 살짜리 그의 연인 우림이 예. 그리고 우림이를 질투하는 금복이 그리고 기정이 이런 친구들 뭐 검은제비도 예. 있었고요. 그런 꼬마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캐릭터에 맞게 그러면 다른 악기를 준비하셨나요? 실상 그 영화가 그런 뭐 아이들의 캐릭터가 다양한 만큼에 네. 그 뭐 비중이 사실은 포커스는 결국은 우리미하고 여민이의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함축시켜서 제가 상징악기로 썼던 건 우쿨렐레라는 하와이안, 예, 하와이안 전통악기거든요. 아, 우쿨렐레. 예. 어떤 악기인가요, 이게? 사실 뭐, 이름으로 좀 생략해서 그렇지, 한 예. 번씩들 다 들어보신, 그리고 특히 고향의 보은에서 예. 엔딩에 나오는 악기가 아. 그게 우쿨렐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끼 기타 같은.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예. 조금 해가지고 차랑차랑한 소리가 조금 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여민이는 기타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여민이의 어린 시절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네. 우쿨렐라가 생각이 났고요. 네. 그것이 고향의 보은에서 예. 제가 그 연주자를 직접 데려다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건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홉 살 인생을 보면 그 영화가 그러니까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 배경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고요.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고 또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음악 작업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나고 조금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뭐 세련되게 해서도 안 되고 예, 뭐 이런 점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받고서는 영화음악 결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네. 결국 과거에 대한 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같은 음악 하지 말자라는 거 입장이었어요. 네. 어른들의 음악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제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뭔가 생각이 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 제가 나중에 글도 썼지만 기억도 때로는 자라는 것처럼 네. 뭔가 성장하는 기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꺼내서 보면은 새록새록 이렇게 꽃필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숲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참고를 했어요. 그래요. 노영심 씨가 노영심 씨의 옛날 과거도 생각을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음악 작업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을 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그 음악 작업을 하셨다고요. 혹시 9살 인생과 네. 노영심 씨의 어린 시절과 예. 어떤 그 교집합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 보시는 분들이 금복인 사람도 있고 우림인 사람도 있는데 네. 얼마 전 아닌 게 아니라 윤석화 씨가 함께 예. 보시고 예. 자기는 금복이었다고. 윤석화 씨가? 윤석화 씨는 우림이었을 것 같아요. 예쁘고 예. 세련된. 생긴 건 우빔이었는데 하는 짓은 금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의 예. 어떤 인물들인 것 같고요. 예. 전 특정하게 누구라기보다는 그 인물 하나하나에 네. 그래 저 사람이 있었지 모두에게 공감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회상하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자, 노영심 씨가 기억의 숲을 그려나가듯이 그렇게 만든 영화음악 9살 인생. 아까 전에 그 독특한 악기 우쿨렐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기의 소리가 들어간 음악을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세요. 여민이 학교 가는 길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네. Raindrops Falling 그 악기 딱 생각하실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아, 이 악기였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주인공 9살짜리 남자가 세상 사는 이야기. 자, 그 여민이의 곡입니다. 여민이 학교 가는 길. 여민이 학교 가는 길, 9살 인생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그 우쿨렐레라고 하신 하와이안 그 전통 악기의 그 차랑차랑한 그 음색이 정말 9살짜리 당당한 남자아이의 보폭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죠. 예, 어디 가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스냅필 인터뷰 오늘 노영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영화 음악가로서의 노영심 하면 그 노영심 씨에 대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영화 음악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거 궁금해요. 처음으로 작업한 건 단편 그 여균동 감독의 외투 있었어요. 네. 그 비전향 장기수들 위한 그런 영화였었는데 그걸 시작을 해서 단편을 몇 개 했고요. 그게 몇 년쯤 됐나요? 그게 거의 1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예. 94년도 정도의 예. 일인데 그렇게 하고 우연, 모든 일이 뭐 우연하게라면 좀 그렇지만은 미인을 계기로 이제 영화 음악계 입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어떤 제 명분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꽃섬도 그렇고 예. 그 시작한 것이 제가 좀 더 제 성향을 찾아가는 그런 거에 많은 제공을 해주었어요. 예, 인간관계라 사실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면 영화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영화계 사람들과 늘 이렇게 교류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겠네요. 예전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 뭐 제가 영화를 많이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영화 음악 때문에 역시 영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왠지 음악으로서의 또 하나의 장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동경이죠.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러면 인간관계 외에 혹시 그래 난 정말 이렇게 영화 음악을 해야겠어 하는 그런 기운을 이렇게 불어 넣어준 그런 영화 음악가가 있었나요? 혹시? 그냥 뮤지션으로서의 엔니어 모니콘의. 뮤지션으로서의. 얘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이렇게 전곡 다 스코어 작업을 해가지고서 예. 음악 감독까지 하는 그런 뮤지션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엔니어 모니콘의가 그런 완벽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음악으로서도 뭐, 정말 손색이 없고 네. 예, 그의 인생까지도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어디서 봤는데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 그래요? 예예.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인아웃점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계속 돌려보면서 예. 그냥 앞에다 놓고 화면하고 건반 가지고서 작업을 해요. 네. 요즘 미디 작업도 많은데. 그렇게 말이에요. 가장 아날로그로서 정말 영화 안에 음악이 호흡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노용심 씨는 영화 음악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저도 애니어 모니콘이랑 똑같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네. 인아웃점 보면서 네. 정말 그 안에 숨 쉬는 게 뭔지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해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디지털 뭐 컴퓨터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계 정말 엄청나게 옆에다가 두고 하지 않나요? 예, 기계가 물론 필요한 과정도 있지만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영화의 이야기는 네.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또 사실 보면 사람마다 그 삶의 방식이 다 다른데 노영심 씨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밖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아유, 이렇게 예. 겸손하게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영화 음악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감독과 의견 조정을 어떻게 하시나 하는 궁금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 중에서 음악이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예.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있죠. 예. 장님의 손 잡고 네. 장님이 내가 이 지점까지 그 간 적이 있는 곳을 가는 네. 자리인 것 같아요. 영화 감독님이 장님은 아니지만 네. 모호하다는 거죠. 네.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음악을 예. 제가 장님의 손을 잡고 예, 예 가는 거. 예. 그 맹인 옆에서 정말 부축해주는 사람 혹은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악을 잘 아는 감독과 음악을 거의 모르는 감독 장단점이 있죠. 예, 근데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임팩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걸 쫓아가기가 힘든 반면 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쫓아가기가 힘든 결국 힘든 게 마찬가지지만 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렇다면 최근에 하신 그 아홉 살 인생 중에서 우리 한 곡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 아홉 살 인생 엔딩 크레딧에 저 굵은 음성에 아주 정말 근사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그 친구의 그 서태원 씨라면서요. 예, 영화배우. 예. 오, 네, 잠깐만 이 음악 듣기 전에 이거 여쭤봐도 되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떤 인연으로? 그 한지승 씨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하. 예, 그런데 예. 그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네. 바리톤 음역인데 네. 그 여민이가 자라서 네. 이건 분명히 어른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여민이가 자라서 어디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마지막에 생각하다가 네. 서태화 씨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누군가가 성악 버전으로 의기양양하게 부르는 모습. 여민이가 어렸을 때 소풍에서 일송정 푸른 소를 불렀던 것처럼 네. 상상하다가 배우가 불러주는 노래가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태화 씨를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배우 서태화의 노래로 아홉 살 찬가 들어보죠. 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노영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영심 씨가 영화 음악 감독으로 작업하신 아홉 살 인생. 곧 개봉할 영화죠. 이 중에서 아홉 살 찬가 엔딩곡 들어왔습니다. 영화 배우 서태화 씨의 노래였고요. 노영심 씨, 근데 이렇게 이 곡이 끝날 무렵에 막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듯이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삐리리리 삐리리 하는 그게 뭔가요? 틴 휘슬이라고요. 이거는 예, 아일랜드 전통악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아마 타이타닉에서 들으셨던 네. 그 악기인데 지금 훈련 연주자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다기 한번 해보자 해서 원래는 제가 그 소금 아니면은 예. 다른 악기 목관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 많이 갑자기 생각난 거에서 네.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러게요. 아주 소리가 청아하면서도 뭐랄까 이 아일랜드 악기들이 예. 우리 전통 악기랑 그 좀 감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소금하고 오카리나에서 좀 고민하다가 결국 네. 나중에 티니슬로 결정한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민이의 이 인생이 그러니까 이 악기는 뭔가 월드뮤직 성향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예. 뭔가 그 인생이 정말 널리 널리 뻗쳐나가길 바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월드뮤직 네.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응원의 마음까지. 아유, 사람들이 그 음악 하나 들으면서 그 영화 음악과의 그런 마음까지 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의 심정으로 만든 곡이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서태화 씨, 영화 배우 서태화 씨가 부부이신 한지승 감독과 이제 예. 친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화 감독 한지승 씨와 이제 한 집에서 사시는데, 예, 예. 어떤가요? 서로 도움이 되나요? 그 이제 저의 그 작전은 항상 뽑아먹을 건 뽑아먹자이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되려고 하고, 네. 그쪽도 역시 도움 되고, 영화 음악 작업하는 거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도움이 되죠. 네. 예,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같이 보고 예. 함께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예. 그리고 왜 꼭 남의 거 참견하고 싶잖아요. 네. 그 영화하는 사람 음악 얘기하고 싶고 음악하는 네. 사람 영화 참견하고 네. 그런데 거의 그 어떤 성향의 음악이 참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해줘요. 네. 예. 그렇군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실상 시나리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하는데 네.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괜찮은 파트너네요. 예, 괜찮아요. 자, 이제 계속 영화 음악 작업도 하실 거죠? 예,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또 다른 작품도 있나요? 예, 현재 지금 얘기 중인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네. 스릴 멜로물이 하나 스릴 멜로물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노영심 씨가 지금까지 하신 작업들은 대부분이 뭐랄까 좀 맑은 감성 이런 예. 느낌의 그 음악 작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스릴 멜로 어느 구상은 대충 하고 계시나요? 아직 그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전혀 아이디어는 없지만은요. 또 흥미로운 작업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늘 뭐 의례적으로 이 스냅필 인터뷰에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지금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신 영화가 있다면요? 전 제 인생의 영화라고 얘기하면 정복자 펠레를 얘기를 해요. 정복자 펠레요? 예. 예. 그런 성장 영화류를 어떻게 하다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며 정말 자신만의 네. 세계로 향하면서 나오는 음악 그 피아노 네. 녹턴 같은 그런 음악이 예. 너무 저에게 푸릇푸릇 정말 그 선명한 차가움을 갖다주는 그런 인상적인 음악이었는데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았었고요. 네. 그 영화 항상 인생의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네. 참 이 아홉 살 인생의 음악을 맡으신 게 뭐 그냥 우연만은 아니군요. 다 아니, 감독님은 그 음악이 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을 해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음악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영화 음악가로서의 그 뮤지션으로서의 영화 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가장 그 어떤 인상 깊고 감명 깊은 영화 음악이라고 한다면 엔요 모리꼬네의 음악인가요? 예, 항상 엔요 모리꼬네 음악을 들으러 영화를 보러 가는 적도 많으니까. 그래요, 음악을 들으러 영화를 보러 가세요. 예, 공부 삼아서. 그런 건데 내 인생의 영화하고 음악 때문에 듣는 음악 영화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역시 좋아하신 시네마 천국은 영원한 어떤 영화음악으로서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노영심 씨가 좋아하시는 이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시네마 천국에서 우리 애니오 모리콘의 음악 들으면서 예,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직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배분하면서 사세요? 정말 무서워요. 아니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라고 생각하지 네. 않으면 그래요. 앞으로 영화에서도 그 맨 끝에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즈음에 노영심 씨의 이름을 많이 많이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ike an intelligent, sophisticated, discerning young fella? Who, me? Yeah, follow me. Oh, boy, are you in for some fun. What are we doing? Where are we going? And a one, and a two, and a three. Hit! Thank you. 네, 영화 음악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노영심 씨가 신청한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시네마 천국, 그리고 꼬마 돼지 베이브 중에서 세 마리 생쥐가 부르던 곡 If I Had Words 들어봤어요. 이 곡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이종찬 씨의 신청곡이었는데, 이종찬 씨 내 사랑 하면서 쓰신 글이 여기 있네요. 한 사람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변치 않고 사랑받는 것,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살아오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 이름하여 삼겹살. 아, 전 이 녀석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자주 먹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전 영원히 삼겹살을 사랑할 겁니다. 이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다고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덧붙이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항정살과도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삼겹살입니다. 사랑한다 삼겹살아, 내 맘 알지? 하시면서 꼬마돼지 베이브에서 음악을 신청을 하셨는데 정말 잔인하시네요. 네, 이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보고 나서 꼬마들은 집안에 있는 어항을 다 뒤져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변기에 넣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소식 혹시 알고 계세요, 종찬 씨? 그리고 꼬마 돼지 베이브를 보고 다른 나라 어떤 어린이들은 돼지고기 안 먹기, 돼지고기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는데, 아유,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다. 언뜻 옛날에 그 사람의 영혼을 내 몸속에 갖고 싶어서 식인을 하는 그 식인 부족이 떠오르네요. 여하튼 종찬 씨, 아, 삼겹살을 사랑하는 마음 잘 받았습니다. 사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삼겹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고기가 또 많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일동의 한영택 씨가 개인적으로 듣기 좋은 첼로 연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셔서 골라봤습니다. 전북의 백상준 씨 신청하신 곡, 영화 마스터 앤 커맨더의 바흐의 무반주 협주곡 프릴러드가 실려있거든요. 요요마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